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홀로 이별을 한다네. 해맑은 눈동자로 별을 헤며 사랑을 약속했던 네. 다시는 만날 수는 없어도 잊을 수는 없는 거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나 그러다 그러다 맴돌다 잊혀져간 옛사랑을 술잔에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 입가에 별빛만 흘러내리네. 한 잔 또 한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홀로이 별을 별빛만 흘러내리네. 별빛만